깨끗하게 약속해. 넌 친구는 못해. 깨끗하게 아 yeah. 가끔 참 약속해. 사랑 빼면 원래 우린 남야 아 yeah. 하나도 안 미안해 yeah. 속이 다 후련해 yeah. 이제 내 시간이 많이 생겼네. 근데 뭘 해야지 이제 yeah. Reset set 또 다시 bad boy 더 돌아가 시원하게 밀어낼 때 영화관 대시 PC방 주말엔 날 찾지마 새로운 만남 어딜 갈까 휘파람이 절로 나와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별인 걸 나는 싫어 그 주인공 대처럼 울고 불며 후회하기 싫어 yeah. 우리 딱 약속해 난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아 이제는 바바해 이별 앞에 가위 지고는 못 사는 너에게 싹 자르게 싫어라기 걔가 다 나란 너 종 내 잠만 먹고도 지켜손 너의 어깨 잡은 채로 굳어버려 난 두뇌봉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